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매우 중요한 영화. 네. 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스포일러이지 네. 않을까 그래서 싶어서. 본격적인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알고 봐도 당연히 흥미로운 영화지만, 첫 네. 관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에요. 근데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방송 중에 이게 스포일러가 제일 중요한 네.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영화죠. 네. 정말로. 네. 네. 그러면은, 영화를 못 보신 분은 보고 다시 와주시고요. 네. 보신 분들은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시작합니다. 가족 오락관 같잖아, 그렇게 아니, 얘기하니까. 나 MC 꿈나무요. 소설 원작이죠? 길리언 플린이라는 배우. 저는 소설을 못 봐서. 저도 못 봤어요. 원작 소설의 내용이 조금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저는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좀 뽕을 맞아서 소설을 사서 소설도 읽고, 근데 이 작가,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의 뭐 문체나 이제, 소설을 장악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재밌어서 전작들도 다 출간이 돼 있어서 몇권안 돼요. 지금 아마 국내에 나온 게한총 4권 정도인데,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다 읽었는데 완성도는 확실히 나를 찾아줘가 가장 탄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했던 다크플레이스라는 영화도 원작 소설이 이제 이 길리언 플린 원작인데, 확실히 이제 작가도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 인물들의 중심이 되는 스릴러, 또 여성 혐오나 이런 여성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범죄나, 또 여성 주인공도 남자가, 우리가 보통 스릴러에 익숙한 남자 범죄자들처럼 그냥 이게 굳이 남녀를 따지지 않고 여자도 충분히 그런 악독한 범죄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별에 그런 거 관계 없는 그쵸. 식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다음 작품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에이미라는 캐릭터고, 뭐 결혼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면서 미디어에 노출된, 그리고 실제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되게 다양한 층위가 사실 있잖아, 이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에이미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서사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저 지금 손가락 네개 하고 있는데, 쌍년 서사를 많이 사실 네, 차용했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쌍년이고, 뭐죠? 여성 혐오에 기인한 스토리도 되게 많고, 많이, 사실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뭐, 강간 누명을 썼다거나,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그걸 이용을 하는 장면은 또 주인공도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써먹는구나를 해서, 이게 자칫 잘못 찍으면은, 그냥 이런 이미지만 강화하고 그렇게 되는 영화가 될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실 이 영화 보고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반응이지만, 에이미를 욕하는 관객들이 가장 되게 많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기도 해요, 사실은. 닉보다는. 근데 이게 확실히 저는 소설을 다 읽으면서 느낀 게, 소설적이 좀더이두 사람을 좀 공평하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에이미의 일기장에서 에이미의 독백으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다가 남편이 바뀌었어. 그리고서는 나는 이제 사라진 걸로 이제 끝났다가, 이제 여기서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제 영화가 한 시간쯤 정도 지나면 이제 에이미가 사실 죽지 않았고, 자기가 자작해서 이제 닉을 공경에 만들기 위해서 그걸 꾸민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확실히 이 지점부터 앞에 에이미가 서술한 모든 부분이 거짓인 것처럼 관객들한테 무의식 중에 약간 인식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반전이 돼버렸으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닉은 이제 닉의 나레이션은 없잖아요. 그 닉은 이제 그냥 어떤 관찰 대상으로서 영화가 바라보다 보니까, 거꾸로 그게 이 사람한테 되게 약간 면죄부를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이 에이미의 그 일기장 부분과 닉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닉의 어떤 심리, 나그 상황에 대한 닉의 심리가 좀더잘 드러나 있어서, 아, 이두 사람이 둘다 샹노샹노 미친 사랑이라네. 그뭐 영어로 이제 deserve를 이치하더라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났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더 다뤄지는데, 영화는 확실히 좀 보고 나오면 저도 처음에 좀 그랬고 와, 저 여자 무섭네 약간 이런 인식이 먼저 들지. 그렇죠. 좀 집에 또 그 반전 이후로 약간 에이미가, 저는 에이미가 그 이후로 계속 클로즈업으로 보이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전반은 다 장악하고 있고 갑자기 그 남편은 되게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마지막까지도 네, 네. 계속 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실제로 네, 나오기도 네, 하고 네, 영화에도 네, 실제로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데이비드 핀처를 조금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화 각본 작업에 길리언 플린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각색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시나리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영화를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집필할 때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을 하는 영화를 상상을 하고 썼다고 할 정도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대단한데 네. 멋있는 말이네요 그거. 저 지금 잠깐 심취했어. 그거 굉장하지 않아요? 막 성공한 자기가... 덕후. 굉장하죠 진짜. 내가 소설을 쓰는데 이 소설을 영화 하려면 봉준호 쯤은 돼야지 이러면서 그래, 소설을 맞아. 쓰는 약간. 근데 봉준호가 실제로 하고 내가 그거에 참여해. 성공한 덕후야 진짜. 짱이지. 없어. 갑자기 썼어야 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 다시 저희가 하던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네. 어쨌든 이게 이런 뭐 약간 가해자 피해자처럼 사실 영화가 돼버리고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게으르고 멍청하고 나쁜 남편을 아름답고 네. 되게 악독하다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런 여성이 엿먹이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조금만 이제 핀트가 살짝만 나가버리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쌍용서사로 끝나버리는데 그걸 되게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걸로만 또 집중하지 않고 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균형은 이제 영화로 오면서 좀 여러 이유로 이제 좀 많이 깨졌지만 뭐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영화라는 평가가 있던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실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리트머스 굉장히 무서운데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보고 아유 역시 여자들은 이러면 이제 네. 근데 이제 페미니즘 그 말씀하신 그 비평 쪽에서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은 네. 여성도 나쁘고 뭐 살인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보통은 뭐 피해자로만 돼 있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도 페미니즘으로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제작자 중에 아마 그 리즈 위더스푼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 리즈 위더스푼이 금발이 너무해 네. 알려진 대단한 배우다 진짜. 이 배우가 영화사를 설립을 네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남녀 배우 간의 그런 임금 차별이라든가 출연료 네. 차별이라든가 그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씨 그럼 내가 만들고 말지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서 아마 이게 거의 첫 작품인가 하여튼 초반쯤에 이제 제작한 작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이 영화를 다시 또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감탄했던 부분들이 사실 구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게 교차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약간 축이 두 개잖아요. 축이 두 개고 이제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도 하고 현실을 보였다가 원래는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과거 그 거짓이었지만 원래는 진실이었던 것처럼 쓰여지는 에미의 일기 좀 두 개가 교차하는 부분인데 그 교차하는 시점들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제 점점 이게 다른 이야기로 가지만 사실상 하나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계속 느꼈는데 이거는 사실상 원작 자체가 많이 그렇다라고 하고 많이 거의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꾸질 않았대요. 네. 좀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고 소설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네. 600페이지가 넘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좀 생략된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략된 것들도 확실히 저는 조금 닉의 캐릭터에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게 그러니까 닉의 서사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약 간간이 이 닉이 되게 그 양로원에 가 있는 아버지, 네네네, 애를 요양원, 네. 요양원에 가 있는 아버지를 되게 귀찮아하고 틱틱거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좀 더 이게 이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라든가 그런 게 설명이 되는 네, 거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래서 이 에이미가 굉장히 부모 님에 대해에게 정신 정서적인 약간 학대를 받고 좀 편집증적인 인물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선상에 놓고 닉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 볼 수,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소설에는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속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커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불균형이 좀 온 게 아닌가. 그렇군요. 어쨌든 뭐 소설,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 내용을 알고 소설을 읽어도 아,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출했구나라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는 영화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은 네. 사실 영화가 시작하면은 처음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에이미가 앞에 있고 그 이제 몇 안 나오는 이제 그 누구죠? 닉던 베네플렉 이제 닉던인데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닉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머리를 쓰다듬는.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네 두개부를 뽀개가지고 뇌를 꺼내서 네가 무슨 생각을 알고 싶다라는 네.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저리라는 곳에 그 뭐죠? 전경을 조금씩 비추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상 이 영화 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닉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닉던이라는 인물한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게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걸 깔고 시작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사실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대사는 네. 조금 생략이 되지만 네. 그러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연출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트릭 같은 거잖아요. 네. 트릭이지만 영화적으로도 너무 좋은 구성이고 이게 반칙이라고 생각을 들진 않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영화적인 좋은 트릭 좋은 대꾸법이고 근데 그 구조를 무르듯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감독들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투더퓨처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 두 장면이 사실 똑같은 장면은 아니에요. 똑같은 컷을 갖다 쓴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다르게 찍은 건데 분명히 다르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면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게 있고 네. 확실히 이제 구조가 인상적이긴 인상적인 게 참 대사도 살짝 달라지고 네. 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초반 한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라고 단순히 나눈다면은 네. 전반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진짜야 라는 식으로 해서 닉던이 닉던을 남편을 네.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반전 이후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계략이었고 그럼으로써 반전이 되면서 그 진실이라고 느꼈더니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에는 일정 부분의 진실을 또 심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와 소재의 활용 방식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이게 아무리 좋은 소설을 갖고 오더라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감독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설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걸 영화적으로 표현을 한댔을 때 실사가 아니라 영화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핀처가 이거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거를 구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저는 완전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그 이제 한 시간 영화의 한 시간까지 그러니까 전반 한 시간이요? 네, 전반 한 시간까지 에이미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는 사라졌다고 이제 딱 화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에이미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네. 누구나 닉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맞아, 맞아. 그리고 근데 거의 영화가 분명히 2시간쯤 2시간 이상일 거는 예상하고 있는데 1시간 지점까지 닉이 너무나 닉이 살인범처럼 확신이 돼가면은 그러니까 처음 볼 당시에는 그러면 이 뒤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화가 맞아, 이렇게 맞아. 전개되지? 저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데 딱 에이미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 같아요. 앞으로 영화를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은 똑같은데 그게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영화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탁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쉽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아류작처럼 정말 많이 나온 그런 뭐 영화 그 영화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의심되는 네. 영화들이 많고 네. 실제로 그런 게 반전인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이 앞에 한 시간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유려한 스타일을 제외하고 정말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만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뻔하게 뻔히 봐왔던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늘상 봐왔던. 네. 근데 그걸 한 시간으로 압축시켜 버리고.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종반부야? 벌써 얘가 범인인 게 밝혀져? 어쩌려 그러지? 하는데 반전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걸 완전 다 틀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그 에이미의 스토리로 가고 그 다음 거기서 한 번 더 또 틀잖아요. 네. 이 에이미가 돈을 뺏기고 난 중간에, 이후부터.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사실 영화화 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가져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시점부터 저는 좀 걱정이 들었어요. 아, 일단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혹시 그럼 이 여자가 아직까지 저는 좀 아리까리건 이 여자가 나레이션으로 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또 뒤에 가서 또 죽는지 자꾸 자살한다고 써있는데 또 죽는 그럼 어떻게 남편 어떻게 되고 막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아요. 아, 굉장히 머릿속을 바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을 재구성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거는 뭐가 진짜고 그러니까. 뭐가 가짜고 나는 누굴 믿어야 되지? 라고 사실 편을 또 다시 고르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지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내가 에이미를 믿어야 될지 얘 남편은 좀 신뢰가 안 가지만 그래도 얘를 좀 믿어야 될지 아니면 실마리를 경찰이 잡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지점부터 그러니까 관객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영화의 어떤 다른 전개도가 펼쳐진다는 그러니까.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고.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 기념일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논란보다 더 논란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형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의심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엔 관객의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하지만 뭔가 너무 뻔하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멍청한 소리를 해도 아 원래 멍청한 새끼인가 맞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다 한 점으로만 가니까 맞아. 결국에는 아 저 새끼가 범인이구나 라고 믿게 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그 닉던이라는 인물한테 마음을 돌리고 난 이후에 판을 뒤집잖아요. 그게 정말 그건 그리고 당연히 스토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탄탄해야지 또 관객들이 그만큼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따라오게 또 만들잖아요. 네. 되게 독특했어요. 어쨌든 근데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사실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두세 번 보고 나니까 그게 백사운드가 좀 강하게 작용했던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집에 그 뒤로 와서 DVD를 한번 볼 때는 집에 있는 컴퓨터가 좀 스피커가 문제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좀 먹먹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그게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핀처가 패닝룸은 모르겠고 조디악 이후부터 약간 음악을 좀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서부터 제가 좀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얘기를 나온 김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 트렌트 레즈너라는 나인치 네일즈라는 인더스트리얼하게 뭐 밴드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되게 대가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쪽에 대가고 세븐에서 처음 작업에 같이 했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밀레니엄 꾸준히 하고 이제 나를 찾아서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뭐 물론 에티커스 로스라는 사람도 같이 작업을 했지만 이제 트렌트 레즈너가 이제 본격적이라고 했을 때 음악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고 그 음악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감독이랑 그래갖고 합성음 그러니까 소리를 합쳐서 만든 그런 음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 사람 악기를 실제로 만들더라고요. 없던 사운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신기한 악기를 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아까 되게 먹먹한 느낌 같은 뭐 믹싱을 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뭐 나무 상자를 이런 식으로 두드리는 걸로 심장박동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운드적인 측면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실제로 감독도 그 부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잡음이 나고 있을 때는 그 소리를 인식을 못하다가 그 소리가 멈추면은 그 소리의 부재를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화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때부터 되게 강하게 인식을 했는데 데이비 핀처 영화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악이 마치 화이트 노이즈가 네, 음악이 아니라 약간 그런 배경에 어떤 그냥 깔려 있는 어떤 음향처럼 네네. 쓰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관객들의 약간 무의식을 왜 우리가 다크나이트 때도 그러니까 조커의 테마가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제 밑에 약간 관객들이 눈치 못 채게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BGM이라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미장센으로 사실 쓰인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음을 되게 흔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운드 얘기하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 일화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 이제 블루레이 서플먼트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비디오랑 뭐 사운드 측면이랑 다 나눠져서 이제 나오는데 그 어떤 대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테이크를 정말 뭐 열몇 번을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음절 단위로 사운드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안녕하세 이거 각각을 뭐 안은 뭐 1번 테이크, 뭐 영은 3번 테이크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핀처가 원하는 대사의 네. 톤을 잡기 위해서 그걸 정말 음절 단위로 잘라서 대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장면들 같은 경우는 배우가 한 번도 발음해본 적이 없는 대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 그 그렇죠. 완전 노가다니에요. 네. 그리고 네. 그거를 다 음절 단위로 땄다는 거고 뭐 이제 사운드 메이킹하는 과정에서 그걸 또 해낸 거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그런 그 말씀하신 그 사운드도 마찬가지지만 대사의 높낮이나 이 음절 단위로 얼마나 집요하게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사운드에 드리는 힘 같은 거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 약간 그러니까 유튜브 밈이나 그러니까 밈 그러니까 누구를 놀리려고 이렇게 뭐 여러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음악이랑 같이 믹스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를 여기저기서 따와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처럼 네네네. 거꾸로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만 쓰는 것만 알았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임스 카메론은 그 짓을 그냥 아날로그로 배우들한테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녕하세요의 명을 좀 더 높게 해. 그러면 한 테이크가 컷하고서는 다음 아니, 컷에서는 아니야 너무 높았어 조금만 낮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 배우들이 정말 제임스 카메론과 같이 한 배우들이 너무 빡친다고 진짜 개고생했을 것 같아. 스탠리 큐브릭도 그런 짓은 안 했겠다. 아니야,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죄송해요. 네, 제가 큐브릭을 너무. 근데 진짜 그,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한 10초 내외로 지나가는 컷이 하나 있는데, 네. 전화를 되게 세 번째 단서인가 두 번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 하다가 전화벨이 되게 크게 울리는 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밑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밑에 있고 그걸 되게 불안하게 바라보는 씬이었는데 네. 전화벨 소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쪽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로 사방에서 울리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서도 그 전화벨 소리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더라고 그 컷에. 근데 그게 진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컷을 넘어왔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컷을 이렇게 연출하는데 그 다음에 긴장이 사라질 리가 있나? 이게 계속 고조되는 상태인데 그런 게 되게 참 그러니까, 타고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핀처 영화를 볼 때마다 이 컷, 그러니까 저는 항상 편집을 되게 완전 정말 인상 깊게 보거든요. 저도. 이 감독의 편집. 네. 특히 네. 이 편집으로 만들어낸 리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에브리 페인팅 어 프레임이라는 이제 그 편집 기사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거 재밌었는데. 네,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핀처 게 아, 있더라고요. 근데 자막에서 저도 그냥 얼핏 조금씩만 봤는데 이 핀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게 이제 뭐를 할지가 아니라 뭐를 하지 않을지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 사람은 핸들들을 거의 안 쓴대요. 핀처는 핸들들 거의 안 쓰고 클로즈업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 파이트 클럽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막 컷을 되게 잘게 가고 막 엄청 화려하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거의 펜으로만 네. 쭉 그냥 네. 유려하게 흘러가기만 하잖아요. 네. 카메라 그냥 세워두고 흔들지도 않고 그리고 편집을 빠르게 가지도 않고 근데 그걸로 리듬감을 만들잖아요. 컷을 자르고 이런 걸로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뭐죠? 뮤직비디오나 그 CF를 만들 때 감각들이 사실 그런 편집으로 리듬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류의 감독들이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이걸 하나 실패한단 말이에요. 네. 뭐 미셸 공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클 베이가 되게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2시간 반짜리 호흡으로 가도 이거를 균일하게 가고 이걸 계속 뭐 저희한테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별게 없는 장면인데도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네. 인물을 네, 앵글로 인물의 권력 관계나 그 정서를 우리한테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소위 이제 CF 뮤직비디오로 경력을 시작한 감독들에게 갖는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씩 있는데 네네. 정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초기의 영화들은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네. 지금을 놓고 생각하면은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전공법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러니까 저는 세븐을 뒤늦게 볼 때도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영화를 다시 곱씹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혁명적이었던 부분들 이런 거는 다 눈에 안 들어오고 편집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것만 영화를 보고 나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편집이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한창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가 컷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눈여겨보고 네네.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이런 게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게 의식이 안 돼요. 그냥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 의식이 진짜,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시간이 사흘나흘이 흘러가는데도 그거를 보는 동안에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을 하는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쵸. 그게 핀처 영화에서는 유난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패닝룸 같은 영화도 있고 네네. 벤자민 버튼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을 네. 똑같은 시간에 담아내도 이 사람은 그걸 되게 좀 편집으로 시간의 흐름을 되게 자유자재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도군이 얘기한 그 유튜브 채널 그거는 네네. 진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건 정말 재밌게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이 한글 자막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네, 있는데 네. 봉준호에게도 있고 네. 네, 뭐 너무 좋아요 그 채널. 근데 어쨌든 그 얘기 이 얘기를 좀만 더 이어가자면은 그 아까 말했던 그 채널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만 리듬의 중요성은 리듬이 엉망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저 갑자기 카페누아르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게 너무 비약적이긴 한데 편집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핀처의 패닝, 그러니까 그 네. 카메라가 팬하는 움직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쏴 가다 그다음 그를 커트해서 넘어가고 이게 정말 유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핀처의 편집이 되게 음악적이라고 느꼈어요. 나를 찾아줘를 보면서 그 한 번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제가 준 씨랑 보고 나서 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오프닝 하고 나서 그 대사, 네. 그 에이미를 보고 하는 장면 이후에 이제 미저리를 조금씩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편집 리듬이 보통 이제 음악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뭐 4분의 4박자로 단순하게 했을 때 그러면은 보통 그 박에 맞춰서 컷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컷은 묘하게 음악보다 빨라요. 그 넘어가는 컷이.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 하면 싱코페이션이라고 당겨서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음악이 되게 서서히 흘러가는데 이게 컷이 조금씩 당겨서 바뀌니까 뭔가 이상하게 조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불안한 느낌. 맞아 맞아. 그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그러다가 한번 멈춰서 카메라 이렇게 올려요. 무슨 조각 시계탑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멈춘 다음에 닉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이미 우리 머리끝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이 미저리라는 이 공간을 그냥 편집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를 이미 그렇게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음악도 잘 쓰지만 편집도 정말 음악적으로 리듬, 그러니까 이 리듬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정말 리듬을 잘 써요, 제가. 그런 정서가 불안한 정서가 계속 있다가 또 한 템포 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 남자 닐 패트릭 해리스 돼지 콜링스 그 친구를 그 친구래 그 직장인 그 부남친을 죽이는 그 장면이 네. 사실은 저는 거기서 긴장을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맞아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진짜, 네. 근데 갑자기 피가 낭자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진짜로.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 그 순간에 음악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 네. 세가잖아요. 네. 근데 아... 이전에는 그런 씬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휙 튀니까 그 뒤부터는 막 심박이 막. 그 장면의 음악이 약간 그. 그러니까 약간 현처럼 이렇게 노이즈 현악처럼 네. 약간 노이즈가 흐르는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제 그 이 교향악단이 연주하기 전에 이제 튠을 맞춰보잖아요 서로 이렇게 윙 하면서 그때 갑자기 뭔가 예기치 못한 불협화음이 갑자기 윙 하면서 생기는 그런 네, 느낌으로 되게 기분 나쁘고 엄청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그때 카메라나 편집은 절대 빠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천천히.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 그 음악으로 밀어붙이고, 감정도 정말 세고, 얘네는 정말 과격하게, 정말 피가 난자하고, 막 서로 움켜지고, 막 네. 팬티는 내려가 있고, 막 네. 완전 난리가 났는데. 네. 현장음은 심지어 생략돼 있죠. 어, 음악만. 어, 맞아요. 네. 근데 카메라는 급하지 않고, 그냥 컷을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가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와, 그러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뒤부터는 이제, 또 시작됐어. 또 시작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죽였지? 야,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는 포인트가 한 번 더 그 전에 한 번 더 있는 게 네. 에이미가 돈을 뺏기고 난 그러니까. 다음 시점부터 맞아요. 베개 얼굴 파묻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딘가에 주유소 같은 데서 전화를 걸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음악이 깔리고 현장음은 뮤트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얘는 여기서 어떻게 타개를 하려고 그러지? 라는데 그 해결책을 그러니까 탁탁탁 제시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핀처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이 창작자는 이 세계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한테 어느 시점에 정보를 얼만큼 주고 어떤 시점에서 정보를 숨기고 이거를 잘하는 게 사실 스릴을 만들어내는 그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핀처 영화에는 정보량이 되게 많고 언제 알려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전화를 알려줄 때라거나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캐런 수잔 씨 어쨌든 그 인터뷰할 때 그 닉던이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처음으로 밝혔을 때 이렇게 네. 그 상대 측에서 먼저 그 바람핀 여자 대학생을 먼저 해서 야 망했어 하지 말자 했는데 날 믿어 합시다 하고 나서 인터뷰 장면 안 보여주고 성공했다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그 순간엔 정보를 숨기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소설로 표현하면 또 다르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집을 정말 잘게 팍 쪼개서 차를 보여주고 머지머지면서 궁금하게 하고 이 살인을 할 때 그 데지 콜링스 그 전 구남친을 죽일 때에도 디테일하게 정보를 계속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언젠가는 무슨 짓을 할 것 같다라는 뭐 데지 콜링스가 이제 뭐를 가져갈 때 노려본다거나 되게 불편해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전에 한번 미리 떡밥을 까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 뭐 약간 강간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CCTV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목을 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 했어요? 그 CCTV 씬이 나올 때. 왜 저러지? 나중에 뭔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뭐 어떻게 왜 별의별 억측을 다 하는데 뭔가 하겠구나. 네. 또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네. 근데 그럴 줄 목을 말대로 목을 딸 줄은 몰랐어. 목을 딸 줄은 몰랐어. 그것도 그런 섹스 도중에 절정의 순간에 이를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정액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지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되게 뭔가 그냥 좀 결백하고 그냥 이 여자에게 휘둘렸던 구남친 정도로만 알았는데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삐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빵부스러기 쏟아놓듯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혜자가 그레텔이야. 진짜 그게 너무 위화감이 없어. 진짜. 네. 그러니까 야, 얘 나쁜 애야. 야, 얘가 이럴 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어느 생각하고 사실 되게 튀는 장면이잖아요. 갑자기 죽이니까. 근데 그래서 야, 왜 저래가 아니라 쟤라면 충분히 저럴 수 있고 그냥 충격을 받을 뿐이지 그 장면이 이상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 죽이는 장면이 튀지도 않고 놀랄 뿐이지 그냥. 그게 정말 갑자기 상황이 비약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출이 너무 대단한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제 뭐 소설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네. 하여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설득력이 강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야기가 갑자기 해결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덜 들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길리안 플린 전작들만 봐도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확실히 나를 찾아줘가 그런 면에서는 완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핀처가 골랐겠지. 그렇겠죠. 아 어쨌든 진짜 이 영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편집을 거의 저는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솔직히 교과서 아니에요? 그쵸. 교과서인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교과서랄까. 야 이런 거 있어. 힘내봐. 저는 아. 큐브릭 편집을 가장 좋아하는데 지금 큐브릭이랑 히치코 편집을 근데 네네. 그거에 필적할 만큼 좋아했던 편집이 아마 핀처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고 핀처 영화들. 그러니까 사실 그 폴 토마스 앤더슨 네. 이야기를 뭐 저희가 종종 꺼내지만 네. 폴 토마스 앤더슨도 되게 천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맞닿은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둘의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도 카메라를 되게 화려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특히 롱테이크 자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둘의, 어쨌든 둘 다 되게 거장. 거장이긴 하죠. 되게 거장이고, 에이. 근데 이제 핀처가 주는 정서는 너무 다른 거죠. 방식이 그리고. 너무 다른 거고. 그러니까요. 에이.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되게 시종일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영화. 그래서 처음에 곤걸 이 나를 찾아줘 시놉시스를 잠깐 봤을 때 포스터도 그렇고 초반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느낌인가 아, 영화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거 디카프리오랑 네. 케이트 블란츠? 아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블란츠. 큰일 날 소리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핀처가 이번에는 좀 약간 유들유들한 영화를 찍나 가족 영화를 찍나 이랬는데 역시나 가족 영화 가족 영화 맞죠. 핀처의 가족 영화 가족 영화 맞죠. 예. 이것도 뭐 사랑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로맨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결혼이야. 그래 맞아 맞아. 핀처의 시각에서 본 결혼 생활. 네. 난 그런 년이야. 아 진짜 근데 아. 참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 목에 피가 근데 다른 되게 깨끗한 병원 그 복장으로 있는데 목에는 피 칠갑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 장면은 솔직히 다시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게 그렇게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데려와서 뭐 진정제를 마치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씻겼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에, 근데 에. 집에 돌아와서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술도 하고 그게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씻는데 그 그러니까 씻는 장면이 또 중요한 서사 필요하니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 해도 이건 조금 다시 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약간 미디어가 그런 걸 좀 캐치하고 싶어 해서 일부러 놔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돼지가 사는 곳이 니게 집에서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 하나를 넘을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멀고 어쨌든 먼데 그 차를 타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하루 만에 그러니까 물론 자지 않고 쉼 없이 그냥 엑셀 밟고 달리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 상태로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신고되지 않고 집까지 돌아온 것도 참 그러니까 그것도 거꾸로 어떻게 보면 에이미의 참 대단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라면은 위화감이 없잖아요. 네네. 되게 철두철미한 인간이고 집 앞에는 카메라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딱 니게게 안기는 순간에 혼절해버리는 그 연출까지 그, 이렇게 뒤집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디어적인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정말 그 계속 그 케이블 채널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 내셔널 TV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뭐 전국구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 이용하는 사람이고 뭐 이제 그 닉던 남편 같은 경우도 그걸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그런 것도 재밌어요. 뭐 대중들의 반응들, 특히 그런 뭐 누구죠? 그 형사랑 같이 다니는 남자가 계속 말하는 것들, 뭐 이제 뭐 걔가 범인인데 왜 체포 안 하냐? 당연히 야 우리 부인도 걔가 이미 범인이라는데 왜 안 하냐?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그 두 사람 빼고, 네. 그러니까 에이미랑 남편을 빼고 나머지 관객들이, 대중들이 네. 되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로 그러니까요. 판단을 한다는 네, 걸 네. 전체적으로 좀 전지적인 시점으로 조망을 하는 게 핀처가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미디어를 계속 보여주고 그걸 또 관람하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들 계속 보여주고 우리는 또 저게 그 약간 그 전지적 시점으로 또 보잖아요. 저게 그치, 또 쇼라는 네. 걸 또 알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객이자 시청자로 우리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뻔히 우리는 그 쇼가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쇼가 궁금한. 그러니까 네. 그 변호사도 얘기하지만 리얼리티 쇼 보는 느낌으로 사실 보고 있잖아요. 둘이 정말 미친 사이코 커플 둘이 맞아. 리얼리티 쇼를 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관객이랑 시청자는 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시청자의 마음이 저는 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네네. 존 베넷 램지 사건의 몽타주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는데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같아요. 근데 그냥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아역 되게 촉망받는 하여튼 되게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6살 때 자기 집 지하실에서 실종된 지 몇 시간 만에 시체로 발견을 됐대요. 근데 이제 아무런 범인,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죽었으니까 가족들, 부모들이 먼저 그 용의자 타겟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 실화예요, 그게. 네, 실화인데.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 부모는 계속 그 혐의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하나 있었는데, 어린 오빠도 하나 있었는데, 오빠가 어린 마음에 잘 모르고 죽였다가 그거를 부모가 감싸려고 숨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오만 얘기들이 네. 왔었는데,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네. 네, 몇 년 전에야 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그 가족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조사를 따로 해봤거든요. 구글을 해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고요. 80년대. 미국에서는. 네. 그것도 약간 생각이 나고. 자기 이미지를 잘 이용하고 정말 철들철미하게 이용할 줄 알고 정말 사람을 잘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과 대중을 이용하는 방법,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걸 에이미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그 둘의 싸움에서 사실은 닉던이 진 거잖아요. 게임에서.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카운터를 그 닉던이 인터뷰에서 카운터를 쳤는데 에이미가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죠? 너 강간당한 부인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 떠나면은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심지어 임신까지 해버리고 그래 심지어 임신까지 해버리고 임신까지 해버리고 그러면 애와 아내를 버리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지만 또 그 이제 니게 쌍둥이 동생인 네. 마고 그 마고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 솔직히 솔직히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 거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도 약간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결국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만났다고. 네, 맞아요. 이 닉던도 정말 괜찮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멍청한 것뿐이지. 덜 아니, 멍청하고. 아니 멍청한 것도 있고 나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네. 나중에 가서 보면 진짜 정말 끼리끼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구 특별히 잘못하고 잘한 거 없이. 근데 영화상에서만 봤을 때는 어쨌든 한 수위라는 게 그쵸. 있고, 네. 네. 그리고 에이미가 그러잖아요. 너의 역할을 하라고. 정말 쇼윈도 부부, 아메리칸 스윗하트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내겠지만 어쨌든 그걸 대상으로 서로의 역할을 하는 거가 결국에는 결혼이라고 뭐 되게 직설적으로 네. 소설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나온다며요. 그 이게 결혼이야라는 대사가 없대요. 소설에는.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에이미가 대사를 통해서 이게 결혼이야라는 네. 식으로 왜 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이게 뭐야 이럴 바에는 건데 그게 결혼이야라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를 그 닉던을 살인자로 되게 몰아붙였던 그 사람한테. 네. 그 대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마지막에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당신의 모습이었다고. 그 맞아요. 말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영화에서는 스케일이 좀 크게 갔고 뭐 정말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런 결혼 생활이 뭐 스케일은 좀 작겠지만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것이고 결국 각자가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지만 서로 이 개인으로만 봤을 땐 정말 서로 증오하고 겨우겨우 어떤 의미 의도에서든 살고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좀 확장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인간 관계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라고도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그 연극을 가장 빨리 먼저 그만두기 쉬운 상대가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이라거나 가장 가까운, 연인이라거나.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빤스를 벗는다는 등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에 이 사람에 되게 보기 싫은 점들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걸 끝까지 서로의 가면을 유지한 채로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서로 솔직 뭐 친한 사이일수록 솔직해야지 이러는데 저는 반대 아닌가요 사실은? 그건 난 너한테 내 멋대로 지랄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이잖아 한국에서는. 그니까요. 내 지랄 너도 받아줘야지 나의 베스트 프렌드지 약간 이런 느낌. 난 원래 이런 사람인걸? 왜 온전한 나를 받아주지 못해? 나는 이렇게 너한테 밑바닥까지 다 얘기했는데 넌 왜 나한테 너의 비밀을 말 안 해? 아 진짜 여 안 걸릴 것 같아. 너 가식적이야 너무. 넌 너무 위선적인 사람이야. 아 근데 진짜 친한 관계일수록 좀 거리를 둬야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게 필요하죠. 어쨌든 좀 그런 맥락에서 네. 갑자기 한국... 교훈적인 얘기를 너무 근데 되게 교훈적인 영화잖아요. 아 교훈적인 영화는 맞아요. 편집의 교훈이기도 하고 영화적으로도 교훈이고 네. 영화적으로도 교훈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영화에 고양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고양이 이런 동물이 나왔을 때 보통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단서를 제공한다거나 예, 그런다고 뭐를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고양이는 정말 예쁜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역할이 없어. 고양이 예쁜 고양이 본연의 역할을 네. 어, 정말 고양이 본연의 역할을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손가락인 손가락을 파먹고 있다거나 뭐 그런 역할이라도 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아니면은 그 뭐 어디를 지나가는데 이제 주인공이 그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뭐를 발견한다거나. 근데 얘는 정말 그냥 존재하는 걸로만 한다. 전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저는 저 아니 도군 얘기하니까 저 그 미드 중에 How I Met Your Mother라는 미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배우가 그 데이지 역을 네. 맡았던 닐 패트릭 해리스. 굉장히 집중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등장하자마자 앗. 사실 그 저도 천재 소녀. 천재소년 두기죠. 네. 천재소년 두기. 그러니까 되게 의외의 캐스팅 아닌가요, 사실은? 아, 네. 리펠트 헤리스 네. 보통. 네.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이전 작품들도 그렇고. 살도 엄청 뺐고. 근데 그런 쎄한 느낌을 주는 남자, 그러니까 신사인 척하지만 뭔가 쎄한 그런 역할을 되게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캐스팅은 미스캐스팅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죠. 그냥 네. 제 스스로 집중하기 조금 힘들었을 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서 이제 송새벽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약간 말투 어눌한 걸로 이제 좀 개그 캐릭터로 많이 쓰였는데 그 배우가 살인마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강예원 배우랑 같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되게 그 사람도 이상한 그런 약간 크리피한 면이 그 영화에서 되게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그 배우를 그렇게 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게 그게 좀 플러스 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뭐 아,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핀처 얘기만 지금 핀처 얘기 우리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핀처는 끝이 없어. 사실 이제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네, 그죠. 어쨌든 원래 그 닉던 역할이 원래 브래드 피트도 고려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핀처 감독이 벤 애플렉의 미소가 되게 특별했대요. 그래서 교활하면서도 매력적인 그 미소인데 정말 저는 그 벤 애플렉의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좀 하기 싫어하는데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하면서도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굉장히 잘 어울렸고 맞아요. 또 이제 에이미 역할의 배우가 로자먼드 파이크. 네, 진짜 거의 저는 발견이었어요. 이전까지 이 배우를 네, 그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커리어가 그렇게까지 네네. 막 오만과 편견에서 이제 뭐 이제 언니로 나오고 뭐 그러긴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나라는 걸 본 건 이 작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이후에도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또 많지는 않고 앞으로 좀 많이 보여주실.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핀처 영화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핀처가 잘 써졌으면 좋겠다. 네. 배우들 그렇습니다. 연기 보는 맛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에이미 역할에도 또 리즈 위더스푼, 샬리즈 테론, 나탈리 포트만, 에밀리 블런트, 루니 마라, 뭐 제시카 차스테인, 뭐 쟁쟁한 배우들. 네. 생각나는 거 다 쓴 거 아닌가요, 그냥? 몰라요, 그랬대요. 희망 상황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뭐 데이비 핀처가 연출한다는데 사실 그 정도 배우들이 오디션 맞아요. 네, 맞아요. 올 수 있죠. 할 만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어쨌든 나를 찾아줘. 네. 6월의 영화. 너무 어쨌든 핀처 영화 중에서 가장 근작이지만 네. 편집이나 여러 그 또 영화 2시간 반이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길어요. 네.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핀처 영화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핀처는 아마 또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기회가 다음 또 하겠죠. 네. 네. 사실 할 게 너무 공수표 플러스 원. 그러면은 네. 네. 6월의 영화 나를 찾아서 데이비 핀처의 작품이었고요. 네. 저희는 그럼 바로 짜영업자로. 짜영업자로. 네. 6월의 짜영업자. 네. 준 씨. 다음 주 준 씨의 자영업자로 다시 만나요.